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좁아졌다고는 하지만 여행에는 거리뿐 아니라 종교, 사상, 문화의 차이 등 아직도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행을 동경합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과 누구나 갈 수 없는 장소를 갔다 온 사람들에겐 왠지 모를 성숙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것이기에 여행이라는 것만큼은 누구나 평등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움직이는 게 힘든 사람들까지도. 그런 분들의 바람을 조금이나마 이루어주고자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세계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전화기만으로 떠나는 여행. 전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윤쌤의 28개국 배낭여행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 소개부터 해야겠죠? 네, 저희 전화 걸어 세계 속, 줄여서 전걸세는 각각 한국, 캐나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모여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으로 이번 시즌 1에서는 저희 주요 패널이신 윤쌤이 지난 1년여간 배낭 하나 메고 28개국을 여행하며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유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 제대 후에 배낭 하나 메고 훌쩍 여행을 떠나 세계 곳곳을 누비다가 온 한국의 윤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사연 소개하는 남자 사소라고 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작년에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팟캐스트 편집이랑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대화에 참석해서 방고로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는 고정 멤버는 3명이지만 또 저희 전걸세를 편집해서 팟캐스트에 올려주시고 서버 관리해주시는 두 분이 또 따로 계세요. 한 분은 미국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시고 올해 막 졸업하셔서 지금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스타트업을 다니고 계세요. 이 두 분은 직접 목소리로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분들 대신해서 저희 팀 아이들 멤버 모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정말 반갑고 앞으로 한 해 한 해가 기대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다섯 명은 각각 한국, 캐나다 동부, 미국 서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의 제약, 특히 시차가 큽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저희의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거죠. 네. 네, 모든 회의 진행 및 녹음은 스카이프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타이틀이 전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네, 예전에 뭐 방송국에서 나왔던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저희는 이제 20대의 기상과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더해서 전화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표절이 아니고 오마주입니다. 이 밖에도 깜짝 게스트들이 등장할 예정이오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방송 일정을 말씀드릴까요, 윤쌤? 아, 네. 일단 제가 여행했던 순서대로 한 해 한 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방문한 국은 총 28개국이지만 그 중에서 25개국의 이야기를 15회분에 걸쳐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예고를 살짝 해드리자면 처음에 아시아부터 시작하셨죠. 1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회 인도, 그다음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벨리즈, 과테말라, 7회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8회 콜롬비아, 에콰도르, 9회 페루, 10회 볼리비아, 11회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12회 호주로 가셨고 다시 아시아로 오셔서 13회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14회 요르단, 마지막으로 15회 이집트, 이렇게 25개국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와, 숨 안 차세요, 사수님?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제. 네. 와, 목록만 들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중간중간 생소한 국가 이름들도 있네요. 벨리즈, 니카라과,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모든 나라를 직접 다녀오신 거죠, 윤쌤? 아, 당연하죠. 거짓말 안 하시죠. 안 하죠. 사실 저도 뭐 벨리즈나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은 여행 한 네. 도중에 알게 된 나라고, 사실 여행 떠나기 전에 그곳에 꼭 가보겠다 이런 계획은 따로 없었었어요. 네. 우연한 기회로 가시게 된 거죠. 그쵸. 뭐 여행 중간에 동료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떠나거나, 또뭐 항공권으로 인해서 좀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 원래 계획은 거의 없어졌죠. 네. 좋은 의미로. 네. 네. 또 우연히 참가라고 해야 되나? 방문하시게 된 거네요. 빨리 듣고 싶네요. 또 거기 이야기들. 네. 네. 일단은 또좀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게 된 건가요? 네, 사실 좀 돌이켜보면은, 저는 여행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네, 어떻게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 대학교 졸업을 앞둔 시절이었는데, 몇몇 친구들이 배낭여행을 막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집트에 가고, 어떤 친구는 또한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또좀 자연스럽게, 배낭여행? 배낭여행이 뭐지? 이런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좀 여행할 장소를 검색해 봤고, 또군 입대 전에 그런 활동을 하면은 좀 즐거운 추억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가기로 결정했던 나라가 남미였어요. 그리고 특히, 남미. 네, 남미. 남미는 사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거든요. 그 남미 중에서 특히 브라질에서 그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네, 아시죠? 네, 리우 카니발을, 네. 네, 꼭 보고 오겠다고 결심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약한 일주일 정도 폭풍 검색을 한 거죠. 일주일 정도. 네. 네, 일주일 정도. 일단 일정도 좀 잡아가면서 뭐 관광지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는 좀 금전적으로, 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행을 떠나진 못했는데,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때가 세계여행이라는 것에 한 발짝 좀 다가설 수 있던, 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때 바로 떠나신 건 아니지만, 그때 그쵸. 처음으로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아, 네. 요러 정도의 비용이 들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구상이 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좀그 열정도 사라졌고,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고 이제 군에 입대하신 건가요? 그 아쉬움을 간직한 채 이제 군에 입대를 한 거죠. 네. 근데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군대 하셨네요. 브라질만큼 위험한. 그쵸. 그쵸.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딱 숙소에서 컴퓨터를 하는 도중에 딱 우연치 않게 한 사진을 접하게 됐는데, 그 사진이 볼리비아 우윤이라는 곳에 있는 소금 사막이었어요. 혹시 다들 아시나요? 네.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온 사진이죠? 네. 웬만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장소? 그리고 네. 가고 싶어 하는 꿈의 여행지? 네. 그쵸.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을 딱 보고, 말도 안 되는 아름다움에 매료됐고, 언젠가 내가 꼭 그곳에 한번 가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기라고 한다면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을 했지만은, 그 사진이 그 불씨를 지피지 않았나. 네. 사진 한 장이 윤쌤 인생에 엄청나게 큰 반전을 일으켰네요. 그런 거죠. 네. 와.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멋있는 사진들을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친구들 여행기를 통해서 보기는 하지만 또 막상 그곳에 가고 싶다. 정말 저곳은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도 훌쩍 떠나기까지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처음에 이렇게 떠나실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많은 국가들을 여행하실 거라고 예상은 하셨었어요? 못했죠. 아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제가 계획했던 거는 정말 하나도 맞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변경된 게 있었어요. 일단 처음 나올 때는 총 기간을 사실 중간에 어학연수도 조금 했었거든요. 네. 저다 포함해서 한 1년 정도 잡고 시작을 했었는데 뭐 인도, 캐나다, 미국, 그리고 남미에 있는 나라 몇 군데, 그리고 유럽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1년 10개월 동안 약 30개국을 다녀온 거죠. 네. 중간중간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네.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그랬던 거죠. 가능했던 이유는 일단은 제가 그쵸 기간이 저는 뭐 시간이 많으니까 저는 뭐 돈은 부족해도 시간은 많으니까 좀 그런 거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에서 남미로 바로 갈수 있는 항공권이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중간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경유해서 결과적으로 콜롬비아 도착한 시간은 뭐두 달이 늦지만은 그두달 동안 네, 100만 원 가지고 두달 동안 여행도 할수 있는 그런 여행 루트를 또 선호를 했었죠. 그리고 가지신 게 돈보다는 시간이니까 이제 그쵸. 돈을 줄이는 대신에 돈을 조금 세이빙 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돈을 세이빙한 대신에 그만큼 시간을 좀더 투자하시는 거죠. 또 그렇게 그쵸, 네. 둘러보게 네, 그렇게 타이저로 둘러보게 되는 국가에서 뭐 새로운 경험도 하시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뭐 니카라과, 벨리즈 네. 이런 국가도 네, 방문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럼요. 또 근데 또 여행의 또 매력이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얻는 즐거움. 사실 그런 나라를 딱 갔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고 이 나라가 대체 뭐라는 나라인지 모르니까. 근데 딱 그런 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좋은 뭐 관광지를 가서 뭐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여행의 그 즐거움을 찾고 네 그런 거죠 뭐 인생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30대 안 됐습니다. 참, 아, 그만하세요. 맞아 네, 저희 30대 이제 다 조금 별로 안 남았는데 어쨌든 아직 저희 모두 20대입니다. 네. 또 이게 살짝 여쭤보기 조금 그런 질문이긴 한데 약간 프라이빗한 굉장히 프라이빗한 질문이긴 한데요. 혹시 실례가 안 네. 된다면 네, 그래서 이제 총 이렇게 28개국 대략 30개국을 여행하신 동안 이제 소요된 총 경비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뭐, 네, 굉장히 프라이빗한 질문인데, 뭐, 대답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쵸, 여기 전걸센스만 들을 수 있는. 네,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풍족한 여행은 아니었어요. 일단, 어학연수비를 제외하고는 순전히, 그러니까 제외하고 순전히 여행에 쓴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항공권 다 포함해서요. 제가 보니까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아, 항공권 6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 네. 사실 생활비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 이런 말은 못 하실 것 같아요, 다른 어, 분들도. 그럼요. 네. 그렇죠. 이제 총 1년여 기간 동안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되는 꼴이니까요. 모든 의식주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항공권도 포함해서요. 네. 사실 이 금액은 어학연수비랑 그 호주에 있을 때 호주에도 6개월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돈을 네, 벌면서 생활했으니까 그 기간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1년에 2천만 원 정도 썼다. 1년에 네. 2천만 원. 항공권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네. 말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약간 헉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세계 여행 나는 너무 가고 싶지만 돈도 시간도 부족해. 돈은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 시간은 있지만 돈이 부족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2천만 원 작은 돈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정도의 금액이네요. 근데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진짜 얼마만큼 진짜 굶어가면서 다녔는지 거지처럼. 여행의 퀄리티. 정말 근데 정말 풍족한 여행은 아니었지만 제가 뭐 가난한 여행도 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근데 제가 아꼈던 절약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숙소랑 그리고 이동수단. 네, 그 부분을 좀 많이 저는 절약을 했거든요. 약간 뭐,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요? 부분을, 저도 이동수단이나 숙소에서 약간 절약하는 편이거든요. 그쵸. 먹는 건 아, 포기할 수 없죠. 아, 그렇죠, 그렇죠. 먹는 건 제일 그럼요. 중요하죠. 또, 먹는 것 또한 또그 여행의 또 묘미니까. 새로운 그렇죠. 음식을 접하는 것들. 또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사실 저희 캐나다 이야기, 캐나다 미국 이야기는 네, 3회, 4회 분해서 방송될 예정인데요. 네. 조금 예고를 해드리자면 이제 윤쌤과 저, 이제 유작가가 그쵸. 만나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 그죠? 그쵸. 미국 거기 어디였죠? 버팔로. 버팔로, 네. 버팔로 그 호스텔에서 만나게 네. 됐거든요, 처음에. 아, 그때 네, 그런 되게, 계기. 그랬죠. 아, 네, 그래서 또 이제 기억이 둘다 약간, 새록새록. 둘다 약간 숙소비를 아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제 기억엔 그 호스텔이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거기서 만나게 네, 된게 아닐까 맞아요. 그 호스텔이 좀 싶습니다. 저렴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또 이렇게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한국 분들께서는 이제 그러기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죠. 너는 지금 네 나이에는 준비해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고 그쵸. 취업했으면 빨리빨리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해서 빨리빨리 애도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네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시간대에 2년 이런 시간을 여행에 쏟아부는 게 말이 되냐? 작가님 되게 잔소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 전공이거든요. 제가 많이 듣기도 했고. 그쵸. 네. 그 비용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그 그쵸. 금액으로 이제 너 집은 안살 거니. 이런 말들이 많은데. 원래 잔소리도 들은 사람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제가 다 들어본 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요런 게 사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반응인데, 이제 윤쌤이 이렇게 떠나시거나 떠나시기 전에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혹시? 이 작가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일단은 부모님께서는 모든 부모님 다 똑같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이제 군 제대하고, 이제 나이도 27살이니까, 딱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의 정서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취업을 하고, 또 자리 잡아서,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아기도 낳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고 뭐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아니면 근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멋있다, 나도 가고 싶다, 부럽다 등등 왜냐면 제 또래니까 네. 네 그쵸.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고요. 뭐,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다 이해 못하는 건 없었어요. 뭐, 물론 취업할 시기도 맞고, 뭐, 미래에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뭐, 저축도 하고, 결혼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현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저도 다 하고 있었죠, 당연히. 네.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한 게, 1년, 2년 늦게 취업한다고, 뭐,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할 거면 그때 해도 안될것 같았어요. 명언이네요. 딱 네. 슬프지만. 너무 네, 와닿는 말. 슬프지만, 네, 슬프지만, 1, 2년 늦는다고 해서 안될 게, 뭐, 될게안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돈도 그랬고, 사실 2년 동안 여행을 가지 않고 취직을 해서 2년 동안 저축을 했다면 금액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저는 빈털털이지만 이제 막 다시 일을 시작해서 조금 차근차근씩 모으고 있는 단계지만 뭐 여행을 안 갔으면은 이미 목돈은 마련을 했겠죠? 네. 뭐 군대에서 모은 돈도 있었고. 네, 그런 비용을 생각하자면 좀 복잡하지만 근데 전 그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돈은 언제든 벌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여행은 그때 아니면 평생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것보다는 여행이다 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떠난 거죠. 박수 한번 쳐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 끝났나요, 방송?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네네. 그 결론적으로 윤쌤이 얘기했듯이 이번 여행 때문에 취직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죠. 그렇죠. 아, 네, 많이 됐고 또뭐저 스스로도 자신감? 일하기보다 뭐좀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게 보면은 네. 윤쌤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네. 안 된다고 그때 안될 거면 나중에도 안 돼였다면 지금은 그때는 안 됐지만 여행을 갔다 온 지금은 나는 좀더 갖춰졌고 내 인생은 좀더 풍족해졌고 내 경험은 많아졌고 그래서 그때는 안 됐던 일들도 지금은 돼.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 유 작가님이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게 딱 제 제가 하고 싶은 역할입니다. 말이었는데, 네. 이게 제 역할입니다. 아, 내가 보통 진짜, 네. 팩트에 이제 약간 MSG라고 하죠. MSG 한두 방울 좀더 첨가한 게 저의 역할입니다. 아, 엄청나네요. 아. 네, 일단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여행 이제 비용도 알게 됐고 어느 정도 다녀온지도 알게 됐고 아, 이렇게 방법을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겠다. 또 갔다 오면 내가 이런 걸 얻겠다. 이런 걸 치면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또 여행을, 윤쌤이 여행을 떠나시기 전이나, 아니면 또 여행 네. 도중, 또 후에 여행을 위해서 참고하신 책이나 자료들은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여행 기사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요즘 블로그가 많으니까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쵸. 일단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정말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터넷이든 TV든 뭐 사실 현지 가서 현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 또한 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쵸. TV 프로그램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럼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아, 상관없나요? 네. 아주 환영합니다. 사실 저희 돈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막 저작권법에 막 접촉되고 아, 그런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좀 저는 걸어서 세계 쪽으로 아유, 네, 아, 우연찮게도, 우연찮게도. 근데 정말이에요. 아, 네, 네. 저거랑 또 세계 테마 비행.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그게 되게 좋은 게각 나라마다 이렇게 나는 맞아요. 편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멕시코에 관한 정보를 좀 얻고 싶다. 그러면 이제 멕시코 편, 뭐 세계 테마 비행이나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회를 보는 거죠. 그 편수를. 네, 그런 식으로도 정보를 많이 모았었고, 또 요즘 워낙 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정말 블로거들이 엄청 맞아요. 많아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사실 블로거를 잘 보면은 이러한 TV에서 방금 말씀드린 TV 프로그램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들은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냥 블로그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그곳에 찾아가야 갈수 있는지, 네, 뭐 비용 그리고 이동 수단 뭐 등등 뭐 얼마나 걸리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할 수 있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 뭐 세계 테마 비행이나 아니면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니면 여행 기사 또 여행 책에서는 사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타난 자리에서는 조금 표현하기 힘든 네. 저희가 얻어내기 힘든 정보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들어가는 금액이나 뭐 돈을 아끼는 방법, 여러 가지 꿀팁들 같은 그런 정보들은 개인적인 블로그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아, 네. 그렇다면 우리 뭐 윤쌤께서는 갔다 오신 네. 차 후에 뭐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신 몸소 체득하신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다시 했나요? 그러니까 재배포죠, 재배포. 사실 제가 참 생각을 하건데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얌체군요. 아, 빼먹고 그냥.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방송하고 있는 여기 거죠. 네. 지금 여기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또 이런 네, 이런 기회를 주신 유 작가님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찬스신 게이 윤쌤이 여행을 오래 하시면서 각종 블로그, 뭐 각종 프로그램,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쏙쏙쏙쏙 얻으신 정보들과 플러스 직접 경험하신 정보들 합쳐진 그 알짜 정보가 아직 그 그쵸. 어디에도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오직 처음이거든요. 여기에서만, 네, 네. 여기에서만, 전화고로 세계 속에서만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고 나서 막 블로그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죠. 이거 계약서 쓰셔야 돼요. 네. 아. 하지만 저는 압니다. 윤쌤이 그렇게 부지런하신 분은 아니에요. 아이, 블로그는 못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예.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절대 못 합니다. 진짜 제가 하려고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 여행 도중에 만난 신혼부부라고 해야 되나?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직장을 그만두시고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고, 근데 아무래도 부부다 보니까 뭐 신경 써야 될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장모님, 이렇게 부모님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블로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걸좀 알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걱정을 하시니까. 네, 제가 저와 똑같은 마인드신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을 다니고 이럴 네. 때꼭 SNS에 올리는 게 자랑이라기보다도 잘했다. 생존신 것 같은 느낌으로. 그쵸. 네네네. 그래서 저도, 아, 나도 좀, 부모님이랑 같이 못 나와서 죄송하잖아요. 저 혼자만 이렇게 그쵸.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 가보고 한게좀 죄송해가지고 블로그를 시작을 일단 아이디는 만들었어요. 근데 아 못하겠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전 정말 그분들께 대한 존경을 여기서 그쵸, 이 그쵸. 자리에서 정말. 네, 좀 표하고 정말. 싶네요. 네. 블로거님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 존경합니다. 광고 많이 네, 해주세요. 방송 좀 들어주세요. 방송 들어주세요. 홍보 부탁합니다. 서이추예요, 서이추. 여기서 서이추란 서로 유추가의 줄임말로 네이버 블로거들끼리 친구를 맺을 때 쓰는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궁금한 질문인데요. 이제 네. 저는 윤쌤과는 이제 미국에서 만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SNS 친구를 맺어서 가끔씩 윤쌤이 세계 여행을 하시는 사진들을 간간이 올려주시면 이제 그거 보면서 네. 아, 윤쌤이 지금은 뭐 페루에 계시구나. 아, 윤쌤이 지금 이집트에 계시구나. 이렇게 아, 그치. 추측하면서 네, 보고 있었는데 네. 정말 생존신고로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이렇게 올리셨단 말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떠한 그쵸. 계기로 한국에 다시 돌아오시게 된 건가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네, 그리움. 그리움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사랑하는 네 음식. 음식도 정말 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국 음식점도 많이 가긴 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먹는 거랑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죠. 정말 달라요. 네. 뭐 사랑하는 또 가족들도 여기 있고 또 친구들. 그리고 제게 익숙했던 모든 것이 정말 그리웠어요. 그 이집트를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정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러한 감정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족들과 있었던 시간, 그리고 친구들과 갔던 여행, 한국에서 있던 모든 시간들이 막 그립고, 심지어 뭐 군대조차 그리웠다고 하면 말도 안 아시겠죠? 되는데. 어떻게 사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진짜 위기에 빠졌을 때 갑자기 과거가 네. 떠오르는 그런 뭐 동사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정도가 아니면 군대가 그리울 리 없다. 네. 아, 근데 이 부분은 사소님도 가끔 느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닌가? 아, 아니에요? 아, 전혀 전혀요. 그럼 제가 볼때 사소님은 지금 캐나다를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한 곳에 정착하신 거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신 거하고 그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되게. 어땠냐면은, 사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전까지는 막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 그런 감정, 고통을 이해를 못했는데, 네. 그날 이후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날 밤 정말 지독히 외롭고, 막 우울한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그럼 진짜로. 그날 하루 네. 밤에 이 모든 감정들이 갑자기 쏟아져 내린 건가요? 물론 저렇게 장기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번씩 한두 네. 번씩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1년 10개월을 여행하면서 막몇번 있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외로움을 달래는 저만의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호텔 방을 하나 잡고 네. 맥주를 사와요. 오. 예. 네, 사실 뭐 경비 부분에서 좀 얘기를 안한 부분이 있는데 제 경비의 한 20%? 좀 어느 정도 상당수의 상당수는 술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들으셨죠? 술안 하신 분이면 2천만 원보다 저렴하게 세계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네요. 그쵸, 400만 원 포인트. 드립니다. 예. 네,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한 10캔? 15캔? 막 10개? 정도를 사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와. 사와서 막 부어라 마시는 거죠. 어머, 혼자서요? 혼자서. 그러니까 어머나. 이게 의아잖아요. 외롭고 그리운데 혼자서 술 먹는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정말 외로움을 이상하게. 오히려 맥시멈으로 네.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네요. 아, 그런가? 근데 주정이 또 괜찮으신가 봐요. 뭐 잠을 자신다든지. 그쵸? 네. 그리고 주로 그런데. 네. 안주는 치킨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일단 치킨은 치킨. 네, 어디서나 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그쵸. 한국인들이 치맥을 많이 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치맥. 그 익숙함 때문인지,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왜 혼자 먹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친구들은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또 새로운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런 아픔을 겪는 이유는 너무 새로운 것에서만 새로운 것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함이 그리운 거잖아요. 익숙한 것들이. 그래서 그런지 좀저 나름대로 저는 혼자지만은 막 익숙한 어떤 것들을 찾는 거죠. 뭐 치맥을 찾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또 친구들하고 보이스톡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조금 저는 달래지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유학을 오래 했는데, 이제 유학하다 보면은, 네. 보통 이제 한국인들은 짧게 6개월 이렇게 영어만 공부하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왔을 때 이런 친구를 사귀었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돌아가고, 맞아요. 새로운 친구들이 오지만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치. 처음부터 날 소개하고 같이 뭐, 그쵸. 같이 뭐 놀고 이러면서 하는데, 또 친해져도 곧 떠날 사람이고. 네, 그래서 사실 진짜 마음 둘 만한 곳이 없기도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럼 이 모든 갑자기 큰 외로움이 그날 밤에 이렇게 몰아쳐 오신 거죠? 정말 땜뚝이 무너지듯이. 그쵸. 이제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똑같이 해봤어요. 근데 그날은 더욱 막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먹히는 약효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 그리고 일단 그런 것도 한 가지 있었고 또한 가지 기계 또 있었는데 이집트에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피라미드를 보러 갔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정말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유적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딱 피라미드와 대면한 순간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아, 왔네? 피라미드네? 뭐 멋있네? 딱 이게 끝인 거예요. 사진 찍고. 어머나. 응.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청취자죠? 여행가 청취 아, 그렇죠. 아, 청취자죠. 이런 거 있으면 꼭 집어 주세요. 시청자는 팁이죠. 어쨌든 여행 가서 왜 그랬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막 가는 이유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맛보고 막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설렘, 신선함을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저 역시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서 떠난 여행이었고 또 그것이 주는 설렘 그리고 뭐 성취감 가끔은 두려움 이러한 감정들을 즐겼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즉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인 것 자체에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이제 새롭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갔다고 저는 본 거죠. 네. 이제 새로움이 더 이상 새로움이 아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옛날에 느꼈던 그 익숙함이 새로움으로 다가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쵸? 한국에 예. 돌아오시게 된 거. 또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윤쌤과 그이 방송 전에도 친분이 있었고 당시 여행하실 때 SNS 친구였으니까 네. 저는 윤쌤이 한국 이렇게 딱 오르셨을 때제 느낌에는, 개인적인 느낌에는, 아, 윤쌤이 여행 마치고 돌아왔구나. 이런 느낌보다도, 아, 윤쌤이 이번엔 한국으로 여행을 갔구나. 이런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네. 너무 정말 실스러워. 그런, 아, 아니요. 정말 저는 그런 아, 느낌이었어요. 그냥. 왠지 윤쌤 또 금방 어디 떠나실 것 같고, 아,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오셨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랬어요? 아, 네. 제가 들어와서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 못해서 죄송하네요. 그 말, 저기, 그 말도 우회적으로 하는 말도 없잖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윤쌤이 한국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지금은 올해 초에 들어오신 거죠? 네, 올해 딱 1월 1일인가? 2일? 그때 들어왔어요. 그럼 설날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내고 이제 떡국도 드시고,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감정들을 느낀 게 12월 전년도 12월 말 크리스마스 이후. 그러니까 사실 제가 비행기 티켓팅을 한게딱 오후 6시였는데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막 드니까. 그래서 다음날 10시 비행기 오전 10시 비행기로 바로 예약을 했어요. 그 어머나.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제 여행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 게, 네. 아는 누나가 여기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어학연수를 영어로.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센치해더래요. 그래서 와인 이렇게 한잔 마시고 있는데 밤에 막집 생각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술 마시다가 이렇게 뭐 컴퓨터 살짝살짝 하고 했어요. 네.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비행기 티켓을 딱 끊어놓은 거예요. 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부랴부랴 취소해서 다행히 안 갔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정말. 아, 네. 저도 알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캐나다에서 네.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왔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나 봐요. 가서 너무 잘 놀았나 봐요. 그래서 한국한테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윤쌤이나 그 사서님의 아는 누님처럼 저는 반대로, 저도 모르게, 한밤중에 새벽 2시, 제일 사람이 위험해지는 시간, 그 시간에 이제 티켓팅을 거의 할 뻔했죠. 나는 그 그냥 시간 피해야 가겠다. 되네요. 그죠? 그 시간 일찍 자야 돼요. 그러면 또, 작가님 맨날 네네네. 그 위험한 시간을 대면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전 그때 가끔 느끼다니까요. 거기에 뭐가 올라와요. 뭐 옛날 추억 사진 같은 거. 늘 올라오죠. 그쵸, 올립니다. 그립다. 뭐, 보고 싶다, 얘들아. 뭐 이런 거. 네. 네, 근데 혹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네. 너무 또 아쉽고 그래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도 분명히 돌아가면 후회할 거다. 알죠, 후회할 알죠, 그 거라는 마음. 거는 알고 있었어요. 알죠, 근데 알죠. 네, 어쩔 수 없었죠. 정말, 정말 여행을 가거나 뭐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은 그 보내고 있는 시간에도 알더라고요. 나는 지금 되게 행복한 시간이고 나중에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이 시간이 무척 그리울 거야. 라는 걸 알면서도 더 실컷 못 즐기게 되고 꼭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실컷 즐겼다고 즐겨도 후회되면은 그쵸. 또다시 그리워지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올해 1월 1일, 2일날 그렇게 갑자기 티켓 12월 30 마지막 날에 티켓팅을 하셔서 15시간, 네. 16시간 만에 비행기를 타셔서 한국에 갑자기 오게 되셨는데 그럼 1월에 한국 돌아오시고 난 후에는 다시 뭐 다른 나라를 여행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들어와가지고 네. 일단은 초창기에는 취준생의 신분으로 있다가 또 이제 네 취직을 하고 얼마 전에 나갔다 왔는데요. 네. 처음에는 대만에 갔다 왔고 그리고 오. 나서는 네 필리핀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하나 따고 왔었어요. 네 스쿠버 다이빙을 딴 정말 이유가 정말 여행 중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풍족한 여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스쿠버 다이빙이 좀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그래가지고 못했었는데 한을 이제 필리핀에서 풀고 왔네요. 그러면 이제 1월에 돌아오신 다음에도 열심히 바로 취준생 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일상 생활로 바로 복귀가 되시던가요? 한두 달 정도는 그냥 놀았죠. 뭐. 그러면서 영어 오. 공부 좀 깨작깨작씩 하고 네, 토익이 필요하니까 취직을 하려면 그쵸, 그쵸. 네, 일단 뭐 토익 준비 먼저 한 거죠. 근데 굉장히 취직 빨리 되셨나 봐요. 1월에 오셔서 한두 달 노시다가 취업도 하시고 그 사이에 또 대만과 필리핀까지 다녀오시려면 정말 와, 금수저. 에너지가 에? 금수저보다 아니 에너지가 대단하시네요. 제가 아니죠. 윤쌤이 금수저였으면은 비행기 타고 다녔죠. 네, 여행 뭐 2천만 원, 2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스쿠버 다이빙을 거기서 하고 그렇죠. 오셨겠죠. 또 포인트가 있는데 그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로 갈라파고스 들어보셨어요? 네. 네, 거기가 정말 많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좋아하는 장소인데 거기도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갈라파고스가 어느 나라죠? 에콰도르. 에콰도르. 네. 오.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네. 네, 이제 스쿠버 하실 줄 아니까 이제 수영해서 돈 아끼니까 수영해서. 그럼요, 네. 횡단 한번 하셔야죠. 태평양 횡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것도 앞으로 지금이 어느새 9월 말, 이제 10월 이렇게 되는데요. 앞으로 또 네. 다시 여행을 떠나실 예정은 있으신가요? 일단 말씀하시는 건 장기 여행이겠죠?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뭐 잠깐 나갔다 올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하지만 생각은 하고 있죠. 다만, 네, 생각은 정말 하고 있고 꼭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다른 부분에서 먼저 이루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을 어느 정도 제가 목표로 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은 다시 제가 꿈꾸는 여행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혼자가 아닌 좀 와이프랑 같이. 아, 그러면 제가 지금 막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먼저 이루고 싶으신 꿈은 무엇인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결혼이네요?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는 직업적인 면에서. 아, 먼저 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 놓으시겠다는 게. 네, 사실 직업은 말을 안할 텐데, 네. 여행도 어느 정도 할 만큼 했고,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또 다른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네요. 나중에 후에는 이제 아내 되시는 분과 와이프분과 같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또 제가 또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지금 여행지를 쭉 들어보면은 이제 아시아하고 이제 미주, 이제 또 이집트, 아프리카까지 다녀오셨는데 호주까지요. 어떻게 보면은 유럽은 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들이나 20대 청년들이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가 유럽인데 어떻게 보면 네. 요즘은 그 반대이시잖아요. 유럽 빼고 다잖아요, 지금. 그쵸. 딱, 유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가니까 또 너무 보편화돼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여기는 별로, 그냥 끌리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더 새로운 곳을 원했었고. 제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또 저만의 여행 스타일이 각자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쵸. 스타일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선진국이랑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지루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네. 뭔가 지루하고 너무 성취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여행에 대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A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 한번 타고 가거나 뭐 비행기 한번 타면 그만인데, 이제 좀 개발도상국 그런 데 가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버스를 한 몇십 번 타야 되는 것 같고. 코끼리 타야 되는지 낙타 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하면은 저는 그 성취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석훈 씨가 하는 게 여행이라기보다는 모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행에 대해서 보편적인 네. 여행과는 조금 다른 시각이나 관점이나 취향이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저희 전화번호 세계 속에서의 아이덴티티가 나오네요. 흔하지 않은, 네. 그쵸. 남들과는 좀 다른? 조금 다른, 그쵸?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떠날 준비를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께 한마디를 해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유 작가님도 이미 말씀하신 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시간은 많은데 돈은 없을 때, 그리고 돈이 있지만 시간이 없다는,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모든 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한국 분들을 만났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 모두 뛰어나서 어떤 부분에서 특출나거나 뛰어나서 여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조금만 용기를 내신다면은 네, 더 넓은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저도 했는데 뭐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렇지 와. 않겠습니까? 예. 네. 네, 맥주 안 마시면 400만 원 아낄 수 있고.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조금 그럼요. 더 부지런하면. 와,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박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팀 아이들의 전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윤쌤의 28개국 배낭 여행기 첫 녹음 해보았는데요. 다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되게 재밌었고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나 윤쌤한테.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행 갈 마음이 계속 생기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일단 개인적인 목표는 달성한 거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벌써 목표 달성하면 좀안 되는데. 네, 일단 저도 여행할 때좀 저는 윤쌤이랑 좀 다르게 저 같은 경우는 다 계획을 짜놓고 진짜 뭐분 단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놓고 가는 편이거든요. 오. 네, 그래서 사실 윤쌤 여행이 굉장히 흥미가 가요. 이렇게 계속 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여행.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팟캐스트 유 작가님도 되게 말씀 잘해주셔서 저는 빠져도 될것 같네요. 아, 혹시 시차 때문에 졸리신 거 아닌가요? 은퇴 선언합니다. 아,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계셔야 두분다 됩니다. 잘하셔서, 네, 두분다 잘하셔서 잘될것 같고, 네, 뭐, 윤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첫 녹음을 했는데 아직 부족한 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2회 때는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고요. 또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뭐라고 할까 다시 감상에 빠져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잊고 지내왔던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정말 다시 저도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아, 이것도 모험이죠. 그쵸, 저희가 네. 모험이죠. 또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여행을 한때는 정말 즐겼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여행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또 지금 들어보니까 윤쌤과 저는 여행 스타일이 비슷한 듯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미 검증된 곳, 좀 안전한 곳을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지만, 또 이제 무수저 아닌가요? 아우 전 수저가 없어요. 무수저, 무수저. 무수저, 무수저, 무수저. 저 젓가락 사용해요, 젓가락. 그건 다른 의미인 그리고, 것 같은데? 네, 더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의미로 좋은 네, 말하는 것 그러고 같은데? 사소인간은 또 다른 의미 뭐냐면, 왜냐면 저도 이제 약간 윤쌤처럼 즉흥적이어서 오히려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은 자료 조사할 때 이미 그 여행지나 이런 곳에 지치기도 하고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미 다본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사선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제 여행 기억들도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또 마음에 맞는 이렇게 사선님, 그다음에 윤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재밌고 또 앞으로 하나하나 국가들의 세세히 들어가서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아, 벌써부터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청춘은 여행이다. 찢어진 주머니에 두 손을 내리꽂은 채 그저 길을 떠나도 좋은 것이다. 책에 봐라.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용기의 문제다. 파울로 코엘료.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이며 동시에 회복제이다. 대니얼 드레이크.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는 것과 같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여행에 대해 알려진 명언도 많고, 또 대다수의 우리들은 지루하고 힘든 일상을 떠나 어디론가 휙 떠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행은 돈의 문제가 아닌 용기의 문제라고는 해도 그렇게 쉽게 훌쩍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설령 내 마음속으로부터의 용기와 대담한 결정일지라도요. 저희의 방송이 여행을 꿈꾸는 여러분 모두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첫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이야기를 듣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꼭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